예, 우리 지난 주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주에 이제 칼리지 다니는 우리 자녀들은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시험 때만 시니어들은 시험 때만 잠깐 학교를 가고요. 주니어와 그 다음에 인터 아이들은 계속해서 학교를 가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저희 집 막내딸을 픽업해 가지고 오는데 아이가 얼굴이 굉장히 근심스러운 얼굴로 제 차를 타더라고요. 그러더니 난데없이 하는 얘기가 아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것 같아 하는 근심을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는 핸드폰을 들고 와서 저한테 증거를 보여주며 아빠 힐러리는 215포인트인데 215명이죠 그죠? 이 트럼프는 244야 270이 되면 대통령이 되는데 아마 트럼프가 될 것 같아. 제가 한동안 이 비선실세의 최순실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대한민국 걱정만 하고 있었더니 그 와중에 우리 딸은 온 세상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미국 대선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과 연관된 각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큰 영향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에서도 미국 대통령 뽑는 일에 모든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언론들도 또 특별히 다른 나라에서도 힐러리가 될 줄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깨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당선이 된 것이죠. 이 대선 기간 동안에 막말 파문 또는 성추행 파문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올랐었는데 그런 사람이지만 결국은 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문의 사설의 기사를 보니까 이번 미국의 대선은 비호감 대결이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더 좋은가를 뽑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싫은가를 떨어뜨리는 대결이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보다도 힐러리가 더 싫어서 힐러리를 떨어뜨렸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이긴 게 아니라 비호감에서는 힐러리가 이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더 깊게 얘기하면 혹시 FBI에서 저를 조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대선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그 대선의 결과가 거의 확정되어질 때 그날이 우리 수요일날 수요예배 때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제 딸로부터 충격적인 그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잠깐 확인했더니 탑 기사에 어떤 기사가 떴는가 하면 이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 거의 확실해지자 놀랍게도 캐나다 이민 사이트가 폭주해서 다운되었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캐나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도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에 그 힐러리의 이메일 자꾸 이렇게 말하면 저 FBI에 끌려갈지 모르는데 그 이메일 사건이 막 그 조사가 들어갈 때 트럼프가 다시 살아나고 인기가 조금 올라가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뉴질랜드 이민을 알아보려고 접속한 사람들이 보통보다 50%가 늘었었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면 이 나라에서 도저히 못 살겠고 내가 딴 데 가서 살겠다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언제부터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생겼는가 하면 이 세상을 빨리 떠야겠다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가끔씩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딱 정말 모아서 이렇게 이 핍박이나 뭐 믿는다고 어떤 환란을 당하는 거 없이 그렇게 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꿔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크리스찬들이 살기에 힘든 상황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젊은 자매랑 잠깐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한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 요즘 한국에서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국 교회를 포기하고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그죠? 직장 생활에 치중하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떠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커서 또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살아갈 이 세상은 결코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에게, 그리스도에게 친절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점점점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렵게 살아가니까 어차피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든지 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하나님 나라, 저 천국, 눈물도 없고 좋은 그곳에 가서 살겠다라는 그런 소망 하나만 가지고 이 땅을 버텨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른들, 전쟁을 겪고 이 보릿고개를 겪고 어려웠던 우리 어른들은 즐겨 부렸던 찬송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도 가끔 그거 부르면서 감격받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힘들면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떠나보려고 하는, 좀 더 나은 어떤 다른 곳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재미있게도 오늘 여러분 27장을 우리가 볼 차례인데요. 27장에 아주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히려 지금 블레셋 한가운데 가서 삶의 터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우연일까? 지금 다윗이 우연히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그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겠다 했던 그 이스라엘 땅을 버려버리고 이방 나라인, 그것도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다윗이 살고 있는 27장의 말씀이 우연이냐 이 말입니다. 우연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싫든 좋든지 간에 이 세상 속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소명이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운명 같은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다윗이 블레셋 땅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삶의 터전을 만들고 있는 것은 우연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27장에 보시면 3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뭐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온 가족, 애들과 와이프 다 데리고 가서 삶의 터전을 어디로 옮겼다고요? 블레셋 땅 가드로 옮겼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블레셋 땅 한가운데, 원수의 땅 한가운데 삶의 터전을 옮겨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즐거우시죠? 요즘 뭐 직장생활도 즐겁고 안 믿는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즐겁고 너무 세상이 너무 좋으시죠?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갈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이 경험이 꼭 필요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경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지켜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경험해야 될 아주 중대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지금 블레셋 땅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기스에게 가서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죠? 다윗이 그려주고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영적인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을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6절까지 읽을게요.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방 왕이었던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들어가서 그의 밑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아기스에게 들어가서 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그 당시 문화에서 그렇게 볼 수 없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흔한 일입니다. 이걸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용병 제도입니다. 용병 제도. 타민족이지만 어느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밑에 들어와서 내 영향력 안에 살게끔 허락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용병 제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젊은 친구들은 갑자기 K2가 생각나죠? 그죠? 용병. 누구죠, 갑자기? 지창우. 갑자기. 저희 집에서 작년으로 지석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헷갈렸어요. 예. 지창욱의 원래 직업이 용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아기스의 용병으로 다윗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드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전에 다윗이 갔다가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고 나왔던 데가 바로 이 가드입니다. 하필이면 여기로 갔을까요? 참 저는 궁금합니다. 그 많고 많은 이방 나라 가운데 물론 가깝긴 했겠지만 왜 여기로 갔을까? 지난번에 망신을 당하고 나왔는데 왜 여기로 갔을까? 그렇죠? 그다음 여러분, 다윗이 맨 처음에 유명해진 게 누구를 죽여서입니까? 예? 골리앗을 죽여서죠. 그죠?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아, 가드 사람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뒤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나중 뒷부분에 한참 하에까지 가시면, 사무엘 하까지 가시면 골리앗의 동생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죠? 골리앗의 동생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동생만 살아 있었겠습니까? 골리앗의 일가 친척도 아마 가드에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윗이 거기로 갔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거기 갈 때 가드 사람들이 막 좋아했을까요?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오는 것을 싫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가드 아기스에게로 들어가는 것이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다윗을 기뻐 받아줍니다. 나중에 뒤에 이야기까지 우리가 쭉 훑어보시면 아기스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블레셋은 특별히 그 당시에 이 도시 국가였습니다. 여러 도시의 왕들이 연합한 국가였죠. 그렇죠? 그래서 아기스는 이 가드의 왕이었는데 다른데도 왕들이, 블레셋 왕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최대의 적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최고 장수가 자기 밑에 부하로 와 있다. 이거 얼마나 폼나는 일입니까? 그죠? 아마 아기스는 그런 계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의 부하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아기스에게 와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곳에 당신 밑에서 내가 살게 되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의 도시에 함께 있겠습니까? 나를 그 지방촌 좀 조그만한 데다가 좀 보내서 거기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병 제도에 있어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 도시의 한쪽 구석에 살게 하면서 저 한쪽 시골에 살게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를 불러다 쓸 수 있는 제도죠. 그렇죠?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어디를 줬는가 하면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주게 되어집니다. 굴곡이라는 뜻입니다. 시글락은. 아마 거기 길이 좀 울퉁불퉁했는지 산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시글락을 받은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예상할 만한 일인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요. 다윗이 가서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얻었는데 이 도시를 잠깐 사는 도시가 아니라 이때부터 이 시글락은 유다 땅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됐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 가나안 백성들이 살던 곳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는데 어느 족속이 점령하는가 하면 유다 족속에게 배당됩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이 시글락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마 사사기를 거치면서 어떤 일에 있었는지 블레셋들이 점점 힘이 세지면서 그 시글락을 다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결국 빼앗겼던 그 시글락을 다시 다윗이 하나님의 땅으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것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성경대로 한다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절대로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기독교 세상이 아닙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악이 많아지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믿는 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원래 누구 거였냐 이 말입니다.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원래 하나님 거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꿈을 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꿈을 꾸는 것이 지금 블레셋 땅 한가운데서 다윗이 시글락 땅을 완전히 유다의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어디든지 간에 어느 땅에 어떻게 살아가시든지 간에 어떤 직장과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곳이 곧 뭐가 되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발 새빵살이처럼 사지 마시고 세상을. 그죠? 원래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마음 가지고 사시라는 겁니다. 그냥 주눅 들어서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원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바꾸고 변화시키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버지가요, 아들 방에 가보니까 이 책상 앞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미래의 택시기사 강성준. 제 이름을 그냥 넣은 겁니다. 그죠? 아들이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미래의 택시기사 누구누구 다 강성준 이렇게 해서 쫙 써붙여놨답니다. 요즘은 우리 아이들 보면 자녀들한테 방에 가보면 이런 거 써붙여놓은 자녀들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별로 안 해요. 근데 우리 저 때까지만 해도 우리 저보다 좀 더 연배 많으신 분들은 늘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괜히 공부할 때면 쓸데없이 머리에다 뭐 두르고 하셨잖아요. 필승 이런 거 써놓고. 그 우리는 그런 걸 참 좋아했어요. 책상에다가 써놓는 거죠. 미래의 택시기사 강성준. 아빠가 그걸 딱 들어와서 보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애가 꿈을 크게 가져도 될까 말까인데 왜 얘는 택시기사가 되고 싶어 할까? 그래서 야, 이게 네가 되고 싶은 꿈이냐? 그랬더니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요즘 불친절한 택시기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택시기사가 돼서 뭐가 친절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언뜻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아빠는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애가 좀 큰 꿈을 가져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아빠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학교 때 자기 책상에다가 미래의 대한민국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딱 써붙여놓고 그리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공부했답니다. 그건 진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 아버지가 김영삼 대통령 얘기를 막 하면서 야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써붙여놔야 그래도 대통령 정도는 써붙여놔야 그 꿈 뭐 안 되면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 뭐 써붙여놨다고 뭐 감옥 가는 거 아니니까 그죠? 뭐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 꿈이라도 크게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아들이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에 아빠가 갔더니 정말로 아들의 꿈이 커졌습니다. 이 꿈 이걸 바꿨어요. 새롭게 미래의 버스 기사 강서주. 큰 꿈을 가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 웃었지만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고 있는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큰 꿈.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정도는 살아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기껏해야 돈 조금 더 버는 강성준. 부자 강성준, 건강한 강성준. 이런 거 우리 비전이라고 써붙여놓고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목표라고 정해놓고 그러고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더 원대하시고 하나님의 꿈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꿈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 어디든지 오클랜드면 오클랜드 서울이면 서울 뭐 부산이면 부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 그것을 다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큰 비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그냥 사울을 피해가지고 간 것 같았지만 그 아기스 밑에서 드디어 시글락이라는 땅을 받아서 그 블레셋 한 가운데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시글락을 그냥 받았다 이렇게 안 하고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라고 소유권이 바뀐 것을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얼마나 살았나 보니까 1년 4개월 정도 살았다고 7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하느라고 제가 용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용병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불러주고 자기를 케어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지창욱이 송윤아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우리 친구들은 여기만 고민하는데 왜 다윗이 아기스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이걸 좀 고민해야 돼요. 이런 프레셔가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의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전리품들을 빼앗아다가 이걸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용병이니까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아기스에게 갖다 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 9절입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누구에게 이름해? 아기스에게 이름해. 아기스에게 이제 그 빼앗은 물건들을 갖다가 바치는 것입니다. 용병이니까. 그죠? 그랬더니요, 아기스가 말합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누구한테 가서 뺏어왔느냐? 물어본 거죠. 다윗이 말합니다.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서 가서 뺏어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왜요? 8절에 보면 아니거든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돌아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지금 그술 사람, 그 다음에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 사람들은 애굽과 이쪽 위쪽에 있는 그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무역을 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그곳을 침략해서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아기스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침략하고 빼앗아서 아기스에게 갖다 준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이 나올 때면 우리는 늘 곤란합니다. 저 사람들을 무참히 죽인 것이 정말 잘한 일이냐? 남의 것 빼앗아 온 것이 잘한 일이냐? 그죠? 이거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냐? 맞냐? 그렇죠? 여러분 아주 복잡한 이야기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이 정말 강조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거짓말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성경이 오늘 이 구절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의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아기스보다 누가 더 똑똑하다고요? 다윗이 더 지혜로웠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땅의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될 다윗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기스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가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그에게 없었다면 아기스가 시키는 대로 또 아기스가 원하는 대로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유다의 것을 빼앗아서 그가 아기스에게 가져왔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나중에 그 유다의 왕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윗은 지금 다른 곳을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지혜롭게 자기의 모든 머리를 다 써서 아기스 머리 위에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멍하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세상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것을 이득을 남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보다 얼마나 더 머리가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쌓을 필요는 없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또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서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인 것이죠. 이번 미국 대선 얘기 또 하겠습니다. FBI가 찾아오든 말든 둘 다 자기의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적었어요. 힐러리도 기독교, 트럼프도 기독교. 그들이 한 일이 정말 사실이라면, 기사에 나와 있는 그 루머들이 다 사실이라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어쨌든지 그들은 다 기독교인이라고 둘 다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물론 힐러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트럼프가 한 막말이나 그의 뭐 삶의 모습을 본다면 참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전도사님이 저보다 더 아주 지혜롭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트럼프가 내걸었던 공약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 정도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어쨌든지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이 두 사람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과 그들이 속한 정당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민주당 힐러리가 속한 민주당은요 낙태를 찬성합니다.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에 대한 특별한 세금과 또 어려운 조항들을 그들은 지지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참 사람은 이상해 보이지만 그 공화당의 공약에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가정을 지켜가고 낙태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자 하는 성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트럼프가 TV 방송에 나와서요. 지금 미국에 있는 기독교는 핍박을 받고 있다. 나는 대통령이 돼서 기독교를 구해내겠다. 참 구해낼지 안 구해낼지 우리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두고 봐야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그들은 정말 머리를 써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결국 실제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죠?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뭐 누가 정말 그 공약대로 어떻게 지킬지 안 지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제가 많이 신경 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보다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오늘 아기스보다 그 아기스 머리 위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물론 그의 행동이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를 정말 나중에 따져볼 만한 일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삶의 모습에 있어서 블레셋의 한가운데서 다윗이 살아남는 모습을 본다면 그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보다도 그죠? 다윗이 훨씬 더 지혜로워.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 여러분 아기스가 지금 다윗을 데리고 있는 목적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기스의 속마음이 여기서 속셈이 드러납니다. 뭔가 하면 이렇게 다윗을 이스라엘과 싸우게 만들고 이스라엘로부터 자기한테 와서 이제 영원토록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부하가 돼서 자기 말만 듣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게 아기스의 속셈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12절을 이해하려면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블레셋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벌일 때 아기스가 자랑스럽게 블레셋 왕들에게 다윗을 소개하며 데려갑니다. 그렇죠? 야, 니네들이 예전에 그렇게 무서워했던 이스라엘의 장수 다윗 지금 내 쫄자야. 내 쫄따구야. 봤어? 나 이 정도야. 아기스는 그걸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기스는 계속해서 그의 속셈이 자기의 명령대로 자기의 뜻대로 다윗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대로 이 세상에 있는 문화대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우리가 거기에 따라주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세상이 놔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일락물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덧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복종하며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사는가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사느냐 뭐 세상 밖에 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성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비록 교회에 앉아 있지만 교회에 앉아 있을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실패하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그 TV에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남편 설교를 이 주일학교 때문에 못 들으니까 딴 남자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아주 한국에 이름만 되면 아주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 뭐 이 중계해 주는데요. 대단합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한 대지가 끝날 때마다 찬송을 부르세요. 근데 어떻게 키를 그렇게 잡으시는지 몰라요. 음악성이 꽤 있으신가요, 그 목사님? 그죠? 딱 한 대지가 끝날 때마다 갑자기 거기에 관련된 찬양을 막 부르세요. 그러면 갑자기 올겐이 쫙 반주가 따라와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막 감동하면서 확 찬양을 불러요. 또 두 번째 대지 막 말씀하세요. 막 뭐 성경 구절 여기저기 막 말씀하시더니 또 갑자기 찬양을 막 불러요. 막 사람들이 막 감동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나도 음악성이 조금만 더 뛰어나면 저거 해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야기 한참 설교를 듣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자꾸 교만한 생각이 들어요. 시골 뉴질랜드 총구석에서 조그맣게 목회하는 목사가 수천 명 모아놓고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아니 저 본문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데 본인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구절, 저기 구절, 저기 구절 다 가져다가 성경 구절을 막 말씀하시긴 했는데 어떤 구절은 그런 뜻도 아니고 어떤 구절은 그런 내용도 아닌데 다 갖다 봅니다. 그죠?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성경을 갖다 붙여주는 겁니다. 한참 듣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한참 듣다가. 제 아내 눈치를 봤더니 다행히 제가 힘들어하는 줄 알았는지 다른 채널로 돌리더라고요. 거긴 또 다른 목사님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보다 큰 한국의 교회였죠. 이 목사님은 정말 열정 있게 빡 설교를 하신 내용은 하나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받아라. 근데 그 복이 그분이 읽어준 성경 구절에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할 때 그 본문에서 해석되어지는 복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지 그 복 받으래요. 순종하면 그 복 받는데 돈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건강해지고 그렇죠? 여러분 듣다가 제 자신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전하는 말씀은 어떤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의 눈치를 봐야 될 때도 있고 우리 교회 상황을 봐야 되기도 하고 그죠? 정말 설교 준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씀이 말씀대로 원하는 메시지를 내가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백성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심지어는 세상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꼭 같이 가져와서 성경 구절만 갖다 붙여서 그냥 쏟아내. 세상의 종으로 살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감동적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성공은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 아기스는 계속해서 다윗을 자기의 부하로 만들려고 지금 뭔 힘을 다하고 있는 거고요.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기스가 그를 데려가서 전쟁에 참여시키고 자기의 부하로 삼으려고 모든 계획을 다 짜고 그를 불러왔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트셔서 28장에 다윗이 돌아가게끔 만듭니다. 누구 통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죠. 누가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느 곳에서 살든 세상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생각에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자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절이나 사람들 안 만나고 이렇게 딱 고립된 데서 살게끔 만들진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극치 이르게 바꾸시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좋든 싫든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 속 한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들의 부하로 만들려고 하고 그들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생각하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누르고 끌어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것이죠. 블레셋 한가운데 다윗이 살기 위하여 갔지만 그는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었고요. 다윗은 그곳에서도 아기스의 부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암만 똑똑한 것 같아도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로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이 블레셋에서 살아남은 이 모습대로 여러분도 세상에서 살아남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그죠?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가는 꿈을 꾸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